이제 다시는 싫어. 웃는 것도 싫어졌네. 이제 다시는 싫어. 우는 것도 싫어졌네. 변해버린 그대여, 왜 그런지 알 수 없네. 맨들 그대를 어찌하리. 내가 싫으면 떠나가야지. 이제 다시는 싫어. 웃는 것도 싫어졌네. 이제 다시는 싫어. 우는 것도 싫어졌네. 나무 위에 놀던 새도 저 멀리 사라져갔네. 날아가는 새 어찌하리. 내가 싫으면 떠나가야지. 이제 다시는 싫어. 싫어. 웃는 것도 싫어졌네. 이제 다시는 싫어. 싫어. 웃는 것도 싫어졌네. 알 수 없네. 맨들 그대를 어찌하리. 내가 싫으면 떠나가야지. 이제 다시는 싫어. 싫어. 웃는 것도 싫어졌네. 이제 다시는 싫어. 싫어. 웃는 것도 싫어졌네. 싫어졌네. 그것도 싫어졌네.